네,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입니다. 거기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합니까? 네,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료를 합니다. 이가 아픈데 이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까? 네, 치과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.